아무 뜨거울 어딘지 모르거리 여기 혼자 있는 나는 어색해 봄은 갖고 여름이 돈 달도 못 조금만 또 지나면 춥다고 또 난리 들이게 뻔한 뻔자의 변할 변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기 저를 무시했어 괜히 아쉬운 게 싫어서 거짓말 좀 못해자면 나는 굽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건 매섭게 야 난 변하는 게 모두 너무 싫어 좋은 거면 좋기에 그게 너무 싫어 싫은 거면 영원한 거조차도 싫어 불행 끝이 나기 오면 나는 불행전이 있고 싶어 나는 봄가 아니게 진짜 너무 싫어 괜히 기분 추웠다가 얼마 안 가 싫어 난 여름 2월 1일이 영때 영보다 더 싫어 그냥 모든 게 그대로이고 싶어 나는 싫어 모든 게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딱히 내가 뭐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어 생각하기 귀찮아 내가 나를 잘 모를 때 선택하기조차 어려울 때 어떻게 보이면 너 부러 강한 친구들이 너무 부러 그냥 좋아 다 좋아 언제가 부탁하면 다 좋아 그냥 가서 그냥 녹음 도움 되면 두 배로 더 좋아 비트 안 듣고 가사 먼저 써 그냥 다시 줄을 놓아 놓는 게 좋아 놓는 게 좋아 꼬로로야 와서인 불을 붙여 나는 기대감이 좋아 앨범 나오고 나서 기대감 터지는 게 좋아 얻어 터지는 게 좋아 물론 나 말고 너의 싸움 구경 좋아 내가 싫어하는 놈들 평화주의 자라 안에 쌓인 것이 많아 평화주의하고 싶기에는 사기 너무 많아 호불호는 없어 그냥 살아 옷이 너무 좋아 안감 음악 너무 좋아 장난 고민 없이 그냥 막감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딱히 내가 뭐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어 생각하기 귀찮아 내가 나를 잘 모를 때 선택하기조차 어려울 때 어떻게 보이면 너 부러 강한 친구들이 너무 부러 난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생각하기 귀찮아 이건 어쩜 당연한 거라고 계속 1번부터 5번 중에 답이 있었잖아 또 넌 5와 열을 맞춘 너인 적이 없고 눈치를 계속 보다가 또 위로가 너를 싫어해 뭐든 좋아해도 대자표 부르잖아